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23일 광명성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 성원들이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탄생 75돌 경축 행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의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충정의 세계가 아나올린 영생축원의 대정치축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성공을 축포성으로 하여 시작된 이번 광명성절 경축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돌을 어버이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는 불멸의 대축전으로 빛내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백옥 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 이리의 세기 앞에 크나큰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전하 제1의 위인이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태양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경의하는 원수님의 강령적 말씀을 결사관철하는 길에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국 방문의 나날 더욱 심장 깊이 쪼아박은 억척불변의 신념이며 의지라고 하면서 편지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오직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를 중직하게 받드는 주체의 해외 애국 조직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